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경상북도 김천 시민들이 1일 서울의 괴뢰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여러 시민들과 김천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 초래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서 삭발을 단행했습니다.